ti metterò le mani in bocca. Son en lo que no el que, me dipe son en lo que, y lleno lo que, me dipe son en lo que, me dipe son en lo que, y lleno lo que, me dipe son en lo que, y lleno lo que, me dipe son en lo que, me dipe son en lo que, y salme el guero pinen go, y salme el guero pinen go, me dipe son en lo que,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hey,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hey,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hey,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hey,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hey, son en lo que tro, hey. 하늘을 만져 hey. 움직여 hey. 삶을 쫓아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봐 이제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봐 이제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내 손을 넣게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손을 높이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손을 높이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손을 높이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손을 높이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손을 높이 넣을게 내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널놓을게 내 안에 넣을게 봐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입에 손을 넣을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봐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봐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이제 넣을게 내 입에 내 손을 넣게 봐